내가 너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어떻게 어떻게 엄마가 내 갖기는 너 작아져서 버렸대 긴장해졌어 내 답만 하면 돼 생각할 필요 없어 내 답만 하면 돼 몰라 몰라 지금처럼 관심을 가졌죠 변하면 안 되지 알았죠 끝나게 없게 봐줘요 내가 더 잘해볼게요 바바바바